Diga não, já passou, creia. Diga não, já passou, creia. Nada não me bom, meu olé. Nada não te matou, creia. Bitch, nan, não, eu que mome. Cuti, quase, ajima, morre. Topa, já, tudo, gano, hante. Bitch, na, modo, que é um bioque. Tá, nam, já, a peça, um chagaque. Hey, 난 너무 빛났어 남자들 쳐다봐 내 맘에 안 들어 Because the way you dress and your body 남자들 미치게 해 그래서 나가지 Don't need high heels 그냥 청바지 와 운동화 and a little bit accessory T-shirt만 입어도 you're perfect baby 이런 네가 좋아 I got some more 다른 남자들이 그냥 너를 볼래 난 괜시리 불안해져 네 거라고 말해 나한테 네가 너무 예뻐서 그래 나는 너무 보면 원래 나는 너한테만 더 그래 미쳤나 보면 볼수록 더 머릿속 너로 가득 채워 심장까지 번져버렸어 내 숨소리만 더 가빠져 네가 정말 눈부시잖아 너의 아름다운 미모 빛이 나잖아 All the mother guys 지나가면 반해버렸어 나 불안하게 돼 너에게 빠진단 말이야 네 옆에 있고 싶어 너 보는 시선 너무 많아 여기저기 거기 좁는 남자들이잖아 So please 두손 깍지끼고 위로 that you stay by my side 제발 나를 꽉 안아 다른 남자들이 그냥 너를 볼래 난 괜시리 불안해져 네 거라고 말해 나한테 매일 더 원하고 또 원해 다른 남자들이 그냥 너를 볼때 난 괜시리 불안해서 네 거라고 말해 너한테 매일 너 하나만 생각해 너무 빛이 나 Baby 네가 너무 예뻐서 그래 네가 너무 예뻐서 그래